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젖소는 좋은 우유를, 또 암탉은 알을 잘 낳는다. 이런 외신을 접한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관령에 있는 목장도 젖소들에게 음악을 틀어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엊그제 뉴스 들으셨죠? 식물도 음악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에서도 증명됐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그린 음악. 자연의 소리인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을 두루 넣어서 주파수가 낮게 만든 음악인데요. 이 음악을 들은 누에다방은 알을 더 많이 낳았고, 또 뽕나무는 키가 더 잘 자랐답니다. 해바라기도 키가 부쩍 자랐고요. 아무 음악이나 다 좋은 것은 또 아니에요. 무 같은 경우 병에 걸리는 비율을 봤더니 음악을 틀어주지 않으면 25%, 미국 음악을 틀어주니까 23%, 그린 음악을 틀어주니까 발병률이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간 심성 치유 음악, 뭐 이런 것도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포악해지려는 순간 음악을 틀면 순한 양이 되고, 물욕 많은 인간들을 자선 사업가로 만들고, 명예욕에 찌든 인간들을 김삿갓으로 만드는 그런 음악이요. 아니 서울 동작구 사당 3동의 김예영 씨 희망찬 음악 띄워달라고 하셨죠. 프랑스 영화 비지터 중에서 볼라레 띄워드렸습니다.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이수 씨가 고대 합창부의 제54회 정기연주회가 이 밤이 지나면 있으니 합창곡 띄워달라고 하셨는데 자, 이 합창 볼라레 잘 들으셨겠죠? 저희 FM 영화음악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다음 달에 있을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여러분께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화 시사회권입니다. 영화 34번가의 기적인데요. 엽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250분께 2매씩 표 2장씩 보내드립니다. 12월 3일까지 저희 FM 영화음악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면서 겉봉에다가 또는 그 안에다가 시사회권이라고 크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추첨해서 그분들께는 표 2장씩도 보내드리고 또 조그마한 예쁜 선물과 함께 영화음악 34번가의 기적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시사회 당일에는 오리지널 포스터도 드릴 예정입니다. 시사회 날짜는 12월 중순쯤으로 잡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희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엽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자, 대전 서구 복수동의 정해창군 이런 엽서를 보내주셨네요. 영화는 무조건 제작비 주연 배우라는 사고로 선택하던 내가 언제부터인지 알란 파커, 마틴 스콜세지, 잉마르 베르흐만이니 뭐 시네마테크가 어떻다는 둥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고 묻길래 어떤 이상한 누나 때문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자 친구들이 너를 이렇게 만든 그 누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셨네요. 손해배상 청구 내용. 1. 디블로 중에서 매튜와 조르그, 2. 플래튼 중에서 화이트 래빗. 자, 저 2번 선택했어요. 괜찮습니까? 하이텔의 이우진 씨, 김동근 씨 함께 들어주십시오. 영화 플래튼 중에서 화이트 래빗, 그룹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노래입니다.

영화 스페셜리스트 중에서 스페셜리스트 존 베리의 음악이었습니다. 새 영화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영화는 바로 이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메이 먼로, 샤론 스톤은 어린 시절에 부모가 검은 조직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벽장의 숨은 덕분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녀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뒤에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죠. 먼로는 폭발물 전문가인 레이, 실베스타 스텔론에게 컴퓨터 통신으로 살인을 의뢰합니다. 레이는 처음에는 먼로를 의심했지만 곧 그녀를 믿고 한 명씩 처단해 나갑니다. 그런데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 처음부터 먼로는 미끼였습니다. 그녀를 미끼로 이용한 자는 네드, 제임스 우드라는 사나이죠. 그에게도 복수할 대상이 있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오래전에 자신을 CIA에게 고발해서 큰 타격을 준 자, 그리고 그 후부터 숨어 사는 자, 바로 폭발물 전문가 레이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먼로의 복수심을 이용해서 숨어 사는 레이를 끌어낼 작정인 거죠. 복수에 복수가 겹친 이중 복수, 또 그 와중에 피어나는 사랑, 뭐 그런 걸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전형적인 헐리우드 오락 영화의 형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강한 액션, 진한 에로티시즘. 그러니까 영화 속에 무엇이 숨어있을까 뭐 굳이 되새겨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원초적 본능에서 화려하게 빛나던 샤론 스톤의 몸매는 이번에도 역시 빛납니다. 잘 가꾼 몸매로 스텔론과 서서 키스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키가 더 크더라고요. 아, 그런데요. 그 몸매야 그렇다 치지만 나이까지 감출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페루 출신의 루이스 로사 감독은 그녀의 몸매에만 신경을 썼지 그 얼굴에 나타난 나이까지에는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요. 자그마하게 주름이 잡히는 그녀의 얼굴을 여러 번 크게 클로즈업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뭐 여배우의 나이가 흉이 될 것은 없지만 연륜이 될 수 있는데 샤론 스톤의 경우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영화에서 샤론 스톤은 특별히 연기력을 발휘해야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앞뒤 장면 그 전개와는 상관없이 그저 관능적인 목소리, 속옷차림의 자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는 영화 속에서 세 명의 남자를 상대하는데요. 감독이 그래도 조금은 미안했는지 영화 중간에 실베스타 스텔론의 대사로 그 미안함을 표시합니다. 이제 내가 할 일만 남았습니다. 당신은 위험하니 절대로 저놈들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이렇게요. 자, 실베스타 스텔론의 경우에는 데몰리션맨에서 보았던 몇몇 장면들과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개봉됐던 칼러 오브 나잇에서 그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가 예전에 출연했던 다이하드2와 거의 흡사한 장면에 흡사한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제 헐리우드의 창의력이 그 바닥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글로리아 에스테파니 부르는 영화 스페셜리스트 중에서 삽입곡 띄워드리겠습니다. Turn the beat around. 하이틀의 석화씨 어떻습니까? 과친구들인 현국이, 영진이, 경미, 희경씨와 이 영화 보러 가실 마음이 나세요? 제 설명 듣고 나니까. 여하튼 제가 음악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틀로 전재성씨도 신청해주신 영화 스페셜리스트 중에서 Turn the Beat Around,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괜찮은 유럽 영화 미나 타넨바움입니다. 로마네 보랭제와 엘자 질버스타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두 친구가 10대와 20대를 함께 거치면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영화입니다. 올해 34살인 신인 여성 감독 마르티네 두고브송이 연출을 맡았는데요. 감독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대요. 오리지널 시나리오도 역시 감독이 직접 썼고요. 주인공 미나 역은 로만 보랭제가 맡았는데요. 그녀는 사베지 나이, 또 고백, 라콩파니아 트리스에 출연해서 우리에게도 얼굴이 참 익숙한 프랑스의 신세대 여배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인 에델 역, 이 엘자 질버스타인이 맡고 있는데 반 고호에서 그 빨간 옷을 입은 창녀 역으로 출연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세자르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수상해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그런 배우들이죠. 이 미나 타넨바움에서도 두 사람은 경쟁하듯이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마르티네 두고브송 감독의 연출력 역시 아주 뛰어난데요. 겉으로는 두 여자친구의 살아온 날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을 파보면 프랑스의 지난날 역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영화를 통해서 나치 독일에 대한 프랑스 기성세대들의 피해의식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가부장제 아래에서 나태하게 안주해버린 프랑스 여성들의 사고방식을 코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급진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는 거죠. 아주 솜씨가 좋습니다. 자, 미나 타넨바움 중에서 주제가로 쓰인 달리다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18해가 지나고. avoir 18 ans, il était beau comme un enfant, fort comme un homme. C'était l'été, évidemment, et j'ai compté en le voyant mes nuits d'automne. J'ai mis de l'or gras mes cheveux, un peu plus de noir sur mes yeux, ça l'a fait rire. Quand il s'est approché de moi, j'aurais donné n'importe quoi pour le séduire. Il venait d'avoir 18 ans, c'était le plus bel argument de sa victoire. Il m'a pas parlé d'amour, il pensait que les mots d'amour sont dérisoires. Il m'a dit, j'ai envie de toi, il avait vu au cinéma le blé au nerf. Au creux d'un lit improvisé, j'ai découvert d'avoir 18 ans, ça le rendait presque insolent de certitude. Et pendant qu'il se rhabillait, déjà vaincu, je retrouvais ma solitude. J'aurais voulu le retenir, pourtant je l'ai laissé partir sans faire un geste. C'était pas si mal avec la candeur infernale de sa jeunesse. J'ai mis de l'or gras à mes cheveux, un peu plus de noir sur mes yeux, par habitude. J'avais oublié simplement que j'avais deux fois 18 ans. 달리다가 노래한 미나 타넨바움의 주제가 띄워드렸습니다. 미술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미나 타넨바움. 그녀에게는 에델 베넥이라는 조금 뚱뚱한 친구가 있습니다. 미나와 에델, 미모도 재능도 미나가 뛰어납니다. 그런 그녀를 질투하듯이 또는 흠모하듯이 에델이 뒤따르고요.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한 남자친구에 대해서 서로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10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20대가 되어서는 각자의 일과 사랑에 대해서 때로는 질투하고 때로는 함께 걱정하면서 우정을 유지합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여전히 미나가 앞서가고요. 그런데 30대가 되어서는 이 두 사람의 위치가 역전됩니다. 미나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부터죠. 미나는 점점 퇴보해가고 에델은 미모와 일과 사랑에서 미나를 추월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큰 말다툼을 벌이고 2년간 소식을 끊고 지냅니다. 2년 후에 다시 만난 미나와 에델. 에델이 미나에게 한번 찾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에델은 남편과 휴가를 떠나느라 그 약속을 어기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외로움을 참아왔던 미나는 절망에 빠집니다. 이 두 사람의 애증으로 뭉친 우정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언뜻 그 내용만 봐서는 맥라이언이 데뷔한 영화 그 여인의 계단이라는 비디오 제목 여인의 계단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두 여성의 애증으로 뭉친 우정. 그런데 이 영화는 참 재미있는 장면들이 몇 장면 나와요. 왕년에 유명했던 인물들이 비록 자료 화면이지만 카메오로 등장합니다. 감독은 미나와 에델을 각각 베티 데이비스와 리타 헤이워드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두 왕년의 스타들이 흑백 화면으로 삽입돼서 비춰지죠. 또 TV에서는 배우 겸 가수인 셀주 갱스브루와 날리다가 차례로 등장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영화 미나 타넨바움은 미나의 사촌동생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방송용으로 녹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특히 마지막 대사가 인상적입니다. 녹화를 다 마친 방송팀들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편집해야겠다고 말하니까 미나의 사촌동생이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미나의 삶을 편집하겠다고요? 이런 대사인데 참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또 하나, 영화가 다 끝나고 자막으로 카프카가 남긴 글을 싣고 있는데요. 과연 그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곰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미나 타넨바움은 전체적으로 시각적인 배치가 인상적입니다. 미나와 애들이 입고 있는 의상의 색채나 또 배경에 깔려있는 많은 장치들이 두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대신 말해주고 있죠. 영화 속의 한 장면에서도 나왔는데요. 셀주 갱스브루의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Valse de Melody, 멜로디의 왈츠라는 곡인데요. 인천 서구 성남 이동의 송지영 씨, 친구 지선 씨와 함께 들어주시고요. 종로구 안국동에서 청숙 씨도 사랑하는 친구 지은이랑 함께 들어주세요. 셀주 갱스브루가 부른 Valse de Melody, 영화 미나 타넨바움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우정을 다룬 영화가 또 한편 개봉되는데요. TV영화 Beverly Hills 아이들을 연출했던 팀 헌터 감독이 만든 Saint of New York입니다. 자, 이 영화는 Beverly Hills 아이들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데요. 환청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막 퇴원한 매튜가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뉴욕의 거리를 헤매다가 불황한 수용소에서 제리라는 흑인 아저씨를 만납니다. 두 사람 다 오갈 데 없는 처지여서 함께 동업하기로 결정하죠. 자, 그 사업이란 신호 대기에 걸려있는 자동차의 앞유리를 닦아주고 그 수고비를 받는 건데요. 아파트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꿈에 부풀어서 열심히 유리를 닦던 어느 날 매튜가 강제로 경찰차에 실려서 불황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끔찍해서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그곳에 말이죠. 게다가 매튜는 그 불황한 수용소에서 돈을 뜯어내는 악질 청년에게 대항하다가 그의 칼에 찔려서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경찰차에 실릴 뻔하다가 도망쳤던 제리는 불길한 예감에 다시 그 불황한 수용소로 허겁지겁 달려갔지만 매튜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입니다. 초라하게 장례식을 마친 제리. 그래도 살아야지라면서 다시 자동차 앞 유리창 닦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 영화 Saint of New York에서 매튜 역은 그 드럭스토어 카우보이나 싱글스 등에서 터프한 인상을 남겼던 맷 딜런이 맡았고요. 제리 역으로는 레슬 웨폰의 데니 글로버가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대도시의 한 구석에서 살고 있는 홈리스, 그 불황자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입장을 그들의 편에 서서 대변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흑인 깡패에게 위협을 당하는 백인 맷 딜런을 구하려고 흑인 데니 글로버는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탄로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친구가 되지만 영화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맷 딜런을 죽게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데니 글로버와 오랫동안 함께 자동차 앞 유리창 닦는 일을 해온 흑인과 남미인의 혼혈인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 사나이는 백인 여성과 살고 있는데요. 이제 곧 태어날 2세를 아주 손꼽아 기다리면서 비둘기 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백인 여인이 유산을 하게 됩니다. 영화는 이렇게 소위 코스모폴리탄이라는 뉴욕을 이민 천국이라고 소문난 미국, 아메리카의 허상을 아주 냉소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테마로 쓰인 노래는 줄리아 포드엠이라는 가수의 노래 쉐임인데요. 줄리아 포드엠은 12살 때 기타를 만지기 시작한 영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영국의 전통적인 민속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서정적인 폭발라드를 주로 불러왔죠. 한때 그녀는 킴 와일드의 세션 보컬리스트로도 활동했었는데요. 88년에 독립해서 데뷔 앨범을 발표했고 올해 네 번째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Saint of New York 중에서 줄리아 포드햄의 노래 Shame 띄워드릴게요. 영화 Saint of New York 중에서 줄리아 포드햄의 She 띄워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인생의 열정을 찾아가는 한 여자의 로맨틱한 이야기를 그린 위험한 질주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형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동생 프랭키는 형이 세 번째 결혼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뻔뻔스럽게도 다시 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형수가 될 칼로타를 소개받는 순간에 그녀에게 반해서 프랭키는 그녀를 데리고는 멕시코로 달아납니다. 정말 뻔뻔한 남자죠. 여튼 이 두 사람은 자동차 여행 도중에 히치하이킹을 하는 한 사내를 태워줍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고로 그 사내는 가방 하나를 남기고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 속에는 잘려진 머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예요. 그 머리를 찾던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거액을 받은 두 사람은 칼로타의 오빠를 찾아갑니다. 칼로타의 오빠는 멕시코에서 신부로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뒤쫓아오던 형을 만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점점 더 멕시코의 깊은 곳으로 달아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독 필립 브라트는 프랑스 출신인데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감독이에요. 배우들도 역시 대부분 신인들로 제니퍼 파커, 다니엘 스펙터 등의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소위 X세대풍의 영화인데요. 이 위험한 질주 안에 삽입된 곡들은 반대로 올디스입니다. 올디스 명곡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곡 띄워드릴게요. 여성 보컬 그룹인 The Toys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 서울 동작구 신대방 일동에서 지은선 씨가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죠. 슬플 때 생각나는 사람, 백승필. 이름 석자만으로도 내게 힘이 돼주는 오빠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요. 이 곡 띄워드릴게요. The Toys가 부르는 Lovers Concerto. 네, Lovers Concerto 그룹 The Toys가 불렀습니다. 영화 위험한 질주에 삽입된 곡이었고요. 경기도 부천 오정군가요? 정혜영 양 많이 힘드시죠? 친구 지인이와 함께 들으시라고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어? 친구 지인이가 저보고 왜 비디오 산책 MC를 그만뒀냐고요? 잘렸어요. 제가 그만둔 게 아니라 미모가 딸려서 그 대신이 라디오에서는 얼굴을 볼 수 없으니 다행이죠. 서울 송파 이동의 옥대훈 양도 친구 승민이, 준혁이, 연균이, 현석이라 마지막까지 힘내주십시오. 충남 천양 청남면의 최희신 양께도 이 곡 띄워드릴게요. 루치아노 파브로티가 부르는 카루소인데요. 영화 그대 안의 블루에 삽입되어 있죠. 오늘 헐리우드 영화 음악 시리는 서울 강서구 방화 1동의 인용석 씨께 띄워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저도 홍동식 PD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꿈 꾸세요. Puoi diventare un altro, ma due occhi che ti guardano così vicini e fermi, ti fanno scordare le parole, confondono i pensieri. Così diventa tutto piccolo anche le notti là in America. Ti volti e vedi la tua vita come la scia d'un'elica. Ma sì, è la vita che finisce